있어요.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.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길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. 같이 가요. Yeah. 아무리 뭐든 못하라는 생각을 또 해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.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.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길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. 같이 가요. Yeah, good on the night.